그때는 아름다웠지. 꽃처럼 눈이 부셨어. 골목마다 슬픈 비가 내리고 마음이 멍들기 전까지 꽃들이 춤추던 밤 홀로 위 거울 앞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모든